안광일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가 2월 23일 조지 코노시 콘노테 피지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동 측에서 조지 코노시 콘노테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사가 전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의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피지 정부와 인민을 대표하여 드리는 자신의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 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대통령은 조선 정부와 인민이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